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영원한 라이벌 나이키와 아디다스입니다. 잠시 후 9월 13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두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라이벌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대해 함께 알아볼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옷장과 신발장에는 어떤 브랜드의 제품들이 더 많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더 선호하시나요?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영원한 라이벌로 꼽히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들은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특허 침해로 고소하면서 이 두 브랜드의 법적 공방이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디다스가 나이키가 자사의 스마트 스니커즈와 스니커즈 발매 애플리케이션인 컨펌드 관련 특허를 포함해 총 9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소송이 특허 침해로 지목된 모바일 앱을 포함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이키의 디지털 전략을 아디다스에서 견제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보는 업계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나이키 모바일 앱 같은 경우 2020년 참여 및 디지털 판매를 주도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 기준 분기에 디지털 수익이 84%나 증가했고 2022년 3월 나이키의 수익 보고서에도 디지털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디다스가 나이키에게 밀렸다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19년 스포츠 브랜드 판매 수익을 보면 나이키가 약 43조 6천억 원으로 1위, 아디다스가 약 30조 7천억 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스니커즈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또한 2021년 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키가 301조 9천억 원으로 아디다스의 약 3.7배를 기록하고 있죠. 나이키가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 상품의 비중을 키운 것도 성공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이키의 신발은 재테크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추천 방식인 나이키 드로우로 판매된 운동화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리셀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한정판 래프를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마케팅적으로 탁월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2위로 전락한 듯 보였던 아디다스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클래식화 스니커즈 삼바가 블랙핑크 제니, 정호연 등과 같은 셀럽들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디다스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구찌, 발렌시아가와의 협업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메타버스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대체 불가 토큰 NFT를 출시해 이를 통해 약 2,3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3억 원을 벌어들인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패션계의 영원한 라이벌 나이키와 아디다스, 그들의 끝없는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낫다는 인식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 깨지지 않는 공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Y2K 패션 트렌드가 들어오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 아디다스. 끝없는 전쟁 속 빛나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성장, 앞으로 웃게 될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 I do now. Neon hot day glow eyes, city lit by fireflies. They're advertising in the skies for people like us. And I... HUBS